해가 저무는 저 하늘 끝에 지난 세월이 머뭇거린다. 너울이 떠난 저 들판 가득 다시 스며든 서로 잠시 달려간 기다림뿐이라도 사랑.